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벌써 5부에요, 5부. 오디오 들리는 히어로 한 지 벌써 5번째. 네, 들리는 히어로 5번째. 사실 제대로 한 거는 이제 3번째 아니에요? 앞에 두 개는 거의 파일럿이고. 네, 그렇죠. 매주 하기로 마음 먹고서 네.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매주 시간 조금 내가지고 하고 있죠. 네. 길이도 안 짧아져서, 아니, 안 길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좀 짧아지니까 듣기도 네, 난 것 같고. 그 익숙해지니까 계속 네.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 들리는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20분? 그 정도로 끊어서 올렸는데. 네. 앞으로도 그냥 통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아니, 뭐, 들리는 히어로는 그 오디오 방송은 통으로 올려도 돼요. 뭐, 끊어도 네. 아, 제가 새해에는 그 강의 수강하러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네? 아, 무슨 강의? 네. 편집하는 거요. 오디오 아, 편집. 네. 아, 진짜 궁금해요. 그, 뭐지? 기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싶은데. 네. 궁금한 거 많고. 효과음 같은 거. 여자 목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달라니까 안 돼갖고, 어떻게든 제가 공부해가지고, 또 좋은 강의 만들어서, 네. 또 저희 팟캐스트 통해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네. 저 이번 주에 재밌는 일 있었죠. 아,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뭐, 디지털 히어로 페이스북 페이지 보신 분 알겠죠. 주 내내 뭐가 나왔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포스팅 하루에 막 네, 다섯 개씩 일어나고. 네. 볼 게 하도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네. 이게 CES죠, 우리? 예, CES. C쇼죠, C쇼. C쇼.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네.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고 불립니다. 꼭 북한 같아요. 한글로 읽으니까. 아, 되게 촌스럽죠. 예,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 한글로 읽으니까 북한 같아. 여기 가전 전시회라고 그러면은 왠지 코엑스에서 한 것 같아. 그래도 그것도 우리도 보통 약어로 얘기하는데. 네. CES.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CES 하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한 번 정도는 CES가 매년 하는 행사라는 것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매년 1월에 하죠. 네, 매년 1월. CES가 1월에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네. 이제 2월이 되면은 이제 MWC를 해요. MWC. 이제 저희 바르셀로나에서. 네. 일단 CES쇼에서 한 번 이제 그 가전 전체, 시장 전체를 싹 한 번 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MWC에서는 모바일 거니 그럼 모바일이니까 모바일 정보가 쫙 나오죠. 이제 네. 좀 있으면 이제 MWC에 바로 진행될 거예요. 아, 그 5월에도 또 있잖아요.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뒤로 가니까 5월도 있고 네. 9월도 있어요. 5월도 있고 9월도 있고. 9월은 독일. IFA. 9월은 독일에서. 예예. 예. 야, 그렇게 쏟아지네요. 뭐 중간 중간 안 심심하게 애플하고 구글에서도 계속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건 뭐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네. 예. 소원이 혹시 갔다 오셨어요, CES? 전혀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하러 갔는데,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아, 이번에 최대 CES가 열린다. 네. 저희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막 설레인다. 그 얘기를 하니까, 수험생 중에 한 분이 갔다 왔다고. 오. 예, 네, 거의 뭐, 이번에 신입 직원이었었으니까, 대학교 네. 갓 졸업한 친구였는데, 라스베이거스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많죠. 아, 젊은이가 내가 되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그 거기 네. 그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많지 않았거든요. 해외 전시회 같은 거. 국내 전시회도 많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좀 적었었는데 지금 확실히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릴 때부터 좀 접해보면 나중에 네.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CS 같은 경우에 대중은 못 가잖아요, 그냥. 일반인? 네. 예, 보통은 패키지로 다 가죠. 그러니까, 보통 신문사에서. 그쵸. 전자신문이나 이런 데서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공지를 해요. 같이 가실 분, 참관단 해가지고 뽑아요. 그걸 돈 들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가죠. 찾네요. 저희도 한번. 예, 디테일로 신문 등록되는 대로 유람단 만들어가지고. 예, 보통은 체크 신문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그렇게. 예, 그런 것들다. 여행사 하나 붙들고 같이. 아, 어쨌든 이번에 일주일 동안 하는 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계속 계속 주변에 올려주셨잖아요 어떤 내용이 다르고. 예. 뭐 그것도 이제 제 관심사 안에서만 올려가지고. 다른 기사도 많았는데. 어차피 저희 관심사면 될 것 같고요. 네. 관심 있는 얘기들부터 좀 해보죠. 예예.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 거? 이번에는 사실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해 보일 수도 있을 정도? 정도로 많았는데, 이번에 좀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사물인터넷이 많이 나와서. IoT요. IoT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웨어러블 말고 그냥 IoT.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러니까 뭐 등 같은 것도 나오고, 네. 스피커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이런 건데. 네, 맞아요. 그 센서가 이제 되게 기능들이 향상이 되고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좀 개발자들이 익숙해진 거죠.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가젯들이 나오고 이제 조만간 집을 다 그걸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겠지만 스마트 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 홈이 사실 가전 제품,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TV, 뭐 세탁기, 냉장 이런 것만 그 이 인터넷, 그런 네트워크가 들어간다고 해서 스마트 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자물쇠, 뭐, 라든지, 보일러. 요즘에 그 보일러도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도 IoT 한다고 이것저것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보일러, 그 다음에 등. 많이 하죠. 예, 등들, 에어,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가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은, 이제 집에 근처만 가도 집에서 어떤 일이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내 사용 패턴을 좀 생각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죠. 뭐 침대도 뭐 IoT 뭐 이런 거 되고요. 요즘에 침대 쪽이 좀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는 거 헬스케어랑 물려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면 패턴 측정해주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예. 그럴 것이고요. 뭐 삼성하고 LG 그리고 파나소닉이랑 소니가 중앙을 뭐 대규모 부스 차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인터넷상에 보게 되니까 뭐 다들 스마트 홈 쪽에 많이 끼어들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가 다음 단계로 가고 있어서. 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다 IoT거든요, 지금. 그 나오는 물건들이 전부 다 그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요즘 이번에 되게 이슈가 됐는데. 그쵸. IoT의 일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단어는 IoT인 것 같아요. IoT에 대한 이제 부먹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전체적인 시야 속에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것도 그런 쪽의 걸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이제 상상은 끝났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 이번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끝났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기네들 거를 조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 사실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와 소설인데 이런 게 이게 그런 데서 나타나는 일인데 생활을 읽어서 하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 그렇게 썼더라고요. 직장에서 자동차 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스마트워치 기어에 있으니까 네. 그걸로 다 주차 명령 내리면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문 열고 집에 들어가고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TV하고 전등 켜는 거 이제 자동으로다가 켜지고 이제 와이파이 연결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던데 밖에서 이제 누가 왔다라고 문 두드리거나 택배기사가 두드리게 되면은 네. TV 화면이 그냥 바뀌어가지고 바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바뀔 거를. 네,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 지금 사실 지금도 집을 그렇게 많이 꾸밀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나 돈만. 장비는 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미 수많은 킥스타터 제품들과 조합만 잘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짜. 태반은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의 건.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지는 게 우리 또 공상과학 얘기네. 그 공상과학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 맨날 우리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맨 인 블랙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외계인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요즘에 있다 그래도 그치 있을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IoT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요즘 새로운 거 신기한 게 나와도 그래 되네 이 정도 막 놀래거나 막 그러지 않고 뭐 이제는 그러니까 구현하는 거 구현하는 단계니까 이제 상상 끝났고 정말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는 곳 그런 쪽이 먼저 확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스마트 홈이 유리한 게 그거거든요. 스마트 홈은 전력 문제가 없어요 일단 전력 걱정이 없어. 그 네트워크가 끊길 걱정도 없어요. 집안이기 때문에. 어, 왜요? 아,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네트워킹은. 아, 집 안에서? 네. 그렇죠. 끊겨도 금방 붙어요. 그러니까 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KT나 그런 랜선이 끊기면은 그거는 한꺼번에 끊기는 거잖아요. 아, 집 안에서는 또 되는 거지. 집 안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끊겨도 집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집에 안에 호스트가 하나 있다면. 네네. 컨트롤을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집 안에서 써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네. 나인 거를 인지를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 그게 인터넷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만드느냐, 구성을 하느냐, 그것도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에 따라서 그걸 후자가 더 땡기네요. 예? 후자가 더 땡기네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알아보는 거. 어, 그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뭐 내가 잘 쓰던 인터넷사가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아작이 났어. 그거 아작이 났다는 게 인터넷 공격을 받아서 망이 끊겼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유플러 요즘 유플러스가 또 갑자기 또 막 치고 올라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유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하는 걸 유플에 다 연동해서 했는데 유플이 공격을 받았어. 안 돼. 그래서 인터넷이 끊겼어. 못 들어가 집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어느 정도의 커버할 수 있는 존이, 그러니까 보상할 수 있는 영역은 있고, 그리고서 맞아요. 그거와 확산돼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아마 구현되는 게 안정성도 있고. 그렇죠. 그 아무래도 집에 인터넷 TV랑 요즘에 한꺼번에 설치하잖아요. 네. 인터넷 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밤에 11시인가 12시인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툭툭 끊겼다가 다시 없었다는 거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집에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환장하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네스트 얘기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네스트가 차랑 이제 연결이 되려고 그러니까 스마트카가 딱 들어오면은 네스트 딱 붙어가지고 아 주인이 이제 집에 왔으니까 집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스트가 그 데이터를 마이래 자기가 하나도 안 갖고 있고 구글에 다 연동해서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럼 이제 안 돌아가는 네스트는 혼자 막 돌아가는데 혼자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고민 안 하고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런 그쵸. 것까지 다 고민이 되겠죠. 그 스마트폰 얘기하니까, 저 이번에 봤던 것들 중에, 그거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5만원짜리 스마트폰 만들어주는 거. 아. 그렇죠. 네. 정확한 이름이 아이디바이스 스위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아이디어 바이스인 줄 알았는데, 아이디바이스 스위치예요. 네. 요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아주 IoT에서 간단한 것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전원을 제어한다. 가장 뭐 전원 제어가 일단 가장 니즈가 많죠 이제. 네. 왜냐면 집 밖에 나갔는데 막 다 켜져 있고 끄고 싶다 뭐 이런 거. 대부분 보일러 전원, 뭐 에어컨 전원 이런 거는 좀 제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가면. 그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 벽에 플러그 있잖아요. 그 플러그 위에다가 이 스위치를 꽂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위치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TV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그런 거 연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 아이폰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스위치를 전체적으로 꺼버리게 되면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이거. 그 원래는 벨킨에서 나오는 네. 미모 시리즈가 그 플러그형이 네. 있어요. 나.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얘기하시는 거죠, 위모. 위모. 네. 위모가 지금 사실 벨킨 되게 오래됐어요. 그 위모 시리즈를 내놓은 지. 한 1년? 2년? 그런 네. 거 생각하는데 뭐 그걸 이제 값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비쌌었죠, 벨킨 건. 벨킨 거 좀 가격이 있어요. 네. 이번에 나온 거는 $49니까 한 5만 원 정도? 그렇죠. 이걸 할 만한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이게 하나만 사서 꽂을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 꽂아야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장난 아니지. 집에 있는 거 같은데. 네, 저는 중국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위모는 그 네. 좀 패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컨텐츠도 네. 있고 센서도 있어요. 들어오는 진입 센서, 뭐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인지하는 거, 뭐 이런 센서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패키지인데. 네. 뭐 위모만 써도 되게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모로 이제 나를 감지하는 센서를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는지 감지하는 센서를 놓고 감지가 되면 IFTTT랑 연결이 돼요. 위모는. 맞아요. IFTTT랑 연결해서 네스트도 킬 수 있고 뭐 저기 등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휴 같은 걸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삼성이 옛날에, 그 전에 인사 스마트 싱지라는 회사, 맞나?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마트 싱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비슷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가격만 떨어지면 돼요. 뭐 가격이 금방 떨어지겠네요. 여기까지 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디어만 중국에 제공해주면 돼요. 우리 봤잖아요? 그 인텔꺼? 인텔꺼 150불, 149불짜리 PC 나왔다고 막, 와! 그랬더니, 중국에는 100불에 팔아. 검색해볼 게 있어. 110불? 120불? 걔네 32기가 버전, 16기가 버전 해가지고, 네. 팔고 있어. 이미 팔고 있는데 걔네 또 안드로이드랑 듀얼로 떠. 아, 저 중국 얘기하니까, 이번에 그거 문제됐다면서요, CS에서. 그 중국판 짝퉁 아이워치. 아, 예. 애플워치 났죠. 예. 애플워치가 똑같이 생긴 게 팔려가지고, 성능은 물론 검증이 안 됐죠. 몇 불? 30 몇 불? 뭐 그거 해봤자 한 5만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거의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갤럭 기어. 기어 짝퉁도 나왔잖아요. 아, 기어 짝퉁. 카메라까지 달려가지고. 아, 진짜. 타봐야겠어요. 대놓고 이제 아 이게 신기해요. 걔네들은 중국 안에서만 파는 걸 좀 생각해서 그런 건지 대놓고 해 아주 여러 가지. 근데 무서운 거죠. 샤오미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짝퉁 만들다가 그 다음에 기술 발전하니까 독자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그 걱정 문제 신경이 쓰이는 거는 중국 애들은 소비 그러니까 소비의 층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생존하는 업체가 살아나오면 걔가 성장을 해. 문제는 그거야. 성장을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아닙니다. 그 이번에 화웨이가 네. 걔네도 IoT 이번에 선언했어요. 사물 인터넷 하겠다. 이제 샤오미도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샤오미도 이제 걔네가 공기 청정기를 만들더니. 아 맞아요. 별거 다 만들더라고요. 최근에 하나 더 못 만든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샤오미도 이제 뭐 노트북도 만든데 그러니까 애플을 네. 따라하기가 아니에요. 이제 걔네. 애플 따라하기를 이제 물론 따라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따라서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샤오미 노트북 기대되네요. 샤오미 노트북. 스펙은 저기 뭐 아이폰 에어 아니 맥북 에어보다 낮은데 가격은 저렴하잖아요. 가격은 400불? 그쵸. 그 정도 할만하죠. 5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옛날 넷북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중국은 계속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좋습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까, 그 IoT랑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 그거 신기했어요. 키트. 예? 키트. EMW. 그 자동주행 있잖아요. 아, 예. 야, 돼요 이제. 네, 자동주행. 그거 들으셨어요? 누가 구글은 지금 네. 계속 그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안에서 하고 있어요. 무인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글 직원들이 출근하다가 네. 그 차다 그러고 본대요. 오. 근데 이제 사람이 아예 안 탄 건 아니고 누군가 네. 타고 있는데. 테스트한다는 거죠? 이제 손은 안 대고 있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사람 운전할 때만 사고 난대요. 그게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네. 사람 운전할 때 났고 자동 장치가 운전할 때는 한 번도 난 적이 없대요. 없을 때 오히려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지는 순간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지. 네. 뭐 그래서 뭐 아우디 그게 BMW였고요. 제가 얘기 드렸었던 게 네. 그 BMW i3 첫 번째 전기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를 들고 나왔는데. i시리즈. 네. 네, 이번에 좀 신기했었던 거는 자동주차. 여기에 들어간 게 충돌 회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자동주차는 참, 지금 기술은 있거든요, 다들. 네. 자동주차 기술 많이 나왔는데, 브레이크를 사람이 밟게 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자기들이 완전 자동으로 하다가 사고가 네. 나면 누가 책임이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운전자가 책임이냐? 자동차에다가 책임이냐? 이것 때문에 그 제어 부주 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돌려주고, 네.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거는 이제 운전자 보고 밟으라고 시켜야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현재 자동주차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완전 자동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완전 자동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사고 나면 자동차 회사가 좀 좀 궁지에 몰릴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 생명을 다루는 기기라 항상 그게 위험하지. 그 나오더라도 그 당장 쓸 수 있더라도 자기 발이랑 자기 손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기계가 완전한 신뢰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 두 가지는 좀 재밌었었고요. 아, 뭐 스마트워치는 너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시계형이 56개 나왔대요. 제가 걱정돼.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고르기도 힘들 것 같아. 이거 누가 좀 정리해 주면 좋은데, 그죠? 아, 그 56개 사진을 그 벌진가? 거기 벌진가 어딘가 기자가 56개 사진을 착용샷을 다 올렸어요. 되게 다 한 번씩 쳐보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올린 게 그거 게시물 찾아보시면 56개 뭐 스마트워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찾아 돌려보겠네요. 좋아요. 제가 찾아 돌릴게요. 네, 56개를 손목에 찬 게 어떻게 되는데 뭐 공통적인 편은 아직까지 덜 이쁘다. 아, 그래도 거의 이쁘던데요. 그 위딩스. 네, 걔는 이제 대놓고 이제 액세서리를 만든 거죠. 위딩스 게 제일 이뻤어. 아, 솔롬스키 말고요. 그 미딩스였나요? 아, 미딩스 맞지. 아, 근데 스왈롭스키는 참 거의 미스핏이고. 네, 미스핏. 미스핏이 스왈롭스키를 보석을 받았고. 그리고 보석이 아니라 크리스탈을 받은 거죠. 크리스탈이죠? 거의 크리스탈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미딩스가 좀 깔끔한 시계를 만드는 거고. 네, 미딩스하고 알카텔. 얘네 두 개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완전히 동그래서 그래요. 근데 가격들이 너무 싸졌죠. 20만원 이하니까. 그러면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이 크리스탈을 박은 미스핏도 가격이 얼마 안 해. 아, 그래요? 너무 생각보다 안 비싸. 어허. 얘도 기존에 처음에 미스핏 샤인에 비하면 확실히 싸졌어요. 뭐 패키지를 해서 뭐 해가지고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싸요. 생각보다. 미스핏 이런 거. 그리고 얘가 미스핏은 얘는 솔라 충전이세요. 아, 맞아요. 태양용 충전이죠.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배터리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태양열 충전이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오래 쓸 수도 있고 좋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계이다 보니까 좀 귀찮잖아요. 계속 충전해주면은. 그렇죠.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이제 그 헬스케어형 웨어러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뭐 신발 밑창 깔창도 나오고. 그리고 가슴에 붙이는 게 나왔어요. 심장 밑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네. 심박수 카운팅 해주고 걸음수도 뭐 체킹되고 이런 게 나왔고 이게 뭐 이제 IoT랑 웨어러블은 이상하게 계속 연결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스마트워치 쪽에서는요 네. 그 좀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스마트워치에 다 집어넣는 쪽하고 네, 스마트폰이 계속 연동이 돼가지고 뭔가를 다 보여주거나 아니면 전화가 이제 되게 한다라든지 별도로다가 아예 그런 것들이 하나가 좀 군을 형성해서 나가는 것 같고 아예 다른 쪽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거잖아요. 맥박수 측정하고 걸음 그렇죠. 측정하고 걸음 그거를 어떻게 좀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밴드 형태로 만들거나 복잡하지 않고 조금 단순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게 이 밴드가 너무 많은데 네. 이 데이터들을 다 어찌 할 거며 그거를 어떻게 모아서 옛날 우리 그 뭐야 저기 아키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서 가치 있는 정보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네.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리는 안 된 것 같고 애플 워치가 나와야 정리가 걔네가 뭔가 보여주면 다들 너도 나도 하겠지. 이게 이걸로 다가서 뭘 할 거냐 제일 중요하죠. 퓨얼밴드가 오히려 그러면 깔끔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퓨얼밴드도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스포츠웨어 회사니까 건강관리 쪽으로 딱 그러니까 운동 쪽으로 이제 몰아서 간 건데 애플워치가 예상대로 보험사와 병원을 다 물고 늘어지면 맞아요. 이제 시장이 들썩들썩 하겠죠. 이미 한 군데하고 계약했잖아요. 애플워치는요. 그렇죠. 많이 했죠. 국내에서 좀 있으면 삼성 쪽에서도 뭐 손뻗치겠네요. 아, 삼성에서는 일단 기여하겠지. 기여. 삼성 화도 있겠다. 삼성 생명 있겠다. 아니, 삼성은 기여할 거고 무조건 기어를 생명이랑 엮고 삼성 의료이랑 엮어서 만들 거고 딱 패키징이 됐잖아 걔네. 근데 이게 뭐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와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기어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타이젠. 예, 그래갖고 개인이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약하고요. 기어 라이브는 그래도 안드로이드 웨어예요. 라이브가 웨어예요? 네, 기어 라이브는 웨어고, 아하. 그냥 기어 S, 기어 1, 2는, 기어 1, 2, 네오는 타이젠. 1은 이제 타이젠으로 업데이트를 해줬고, 한번. 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타이젠도 안 쓰고 있고. 이번에 타이젠, 이제 타이젠의 팀에 들어갔죠, 이번에. 네. CES에, 그 UH, SUHD TV를 내놓으면서, 거기다 타이젠을 박아서. 뭐 개방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 근데 개방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컨텐츠를 대야 되는데.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영상 컨텐츠가 핵심이지만. 네. 그래도 스마트 TV라면 명색이 뭔가 이걸로 뭘 할 거냐는 계속 이슈가 될 거니까. 타이젠 스틱 만들지, 스틱. 싸게 그냥. 뭐 스틱이 뭐 글쎄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크롬캐스트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모르죠. 크롬캐스트 팔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근데 한번 얘기하고 나면은 명확하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드로이드 스틱도 그렇고. 네, 오늘 그 홍모 소장님께서 그 네. 미니빔에다가 크롬캐스트 꽂아가지고 잘 된다고 올리셨던데. 아, 예, 네,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여행 다닐 때 그런 네. 거 하나 들고 가서 딱 꽂아가지고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속도만 받쳐주면. 인터넷 돼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망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예. 이제 에그를 들고 다니던지 어떻게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나왔던 게 뭐가 있냐. 아, 드론. 드론, 맞아요. 드론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드론이 정말 많았어요. 별기 드론이 다 나왔어. 근데 이번에 드론 보니까 크지 않으면 아주 작더라고요. 맞아요. 애매한 사이즈가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드론 보니까 완전 손바닥만 하고 그 장난감에 가까운 드론들이 많이 나왔고 이번에 네. 보니까 그리고 아니면 아예 커서 촬영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들 그런 게 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고프로 안고서 다닐 수 있는 것들 나왔더라고요. 아 고프로는 예 그쵸 고프로가 거의 이제 액션캠의 표준처럼 돼가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꽂을 수 있는 밑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밑에 꽂는 예, 뭐 똑같은 거?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가는 것 같고 이번에 그 가장 이제 드론으로 유명한 업체가 뭐 DJI 에어드론 말고 네. 이제 팬텀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애를 내놨어요. 카메라가 내장된 애를 카메라가 같이 들어있어. 근데 걔 되게 크고 있어 보여요. 남의 팟캐스트 칭찬해주면 안 되지만, 언더케이지 공수했어, 그거. 아, 공수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엔 개봉했어. 야, 이렇게. 부러워요. 우리는 언제쯤. 하긴, 그쪽에 돈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후원가를 듣고 하든지, 저희가 그냥 계좌를 하나 만들어갖고 주식을 하든가.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하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정도 드론이 아마 지금은 개인이 살 수 있는 최상위 드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에어독인가요, 그러면? 걔가요? 네. 잠깐만요. 이번에 제가 봤었던 게 에어독이랑, 그 네. 핵서? 네, 핵서는 날개 6개짜리. 네, 이게 두 개가 신기하고 왔었거든요. 네. 핵서 플러스, 핵서 플러스. 맞아, 맞아. 이번에 그 드론 걔 나온 거는, 네. 그 DJI의 인스파이어 1이에요. 이름. 네, 이제 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DJ Inspire 1이고, 네. 핵선은, 그 이름도 보면 알겠지만, 날개가 아마 여섯 개일 거예요. 핵소가 그거네요. 그, 고프로. 아, 고프로? 예, 아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요즘 드론들 그 장점이 그거잖아요. 따라오는 거. 그렇죠. 그가 뭐, 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센서 같은 거 있는데 따라오죠. 네, 그 하늘에 뛰어놓은 다음에 막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요즘에 이제 셀카를 그걸로 찍는 분이, 지난번에 지난주에. 네. 그 얘기했잖아요. 백 투 더 퓨처 얘기할 때. 네. 나왔던 호버캠. 시대는 왔어요, 이제 이미. 그쵸. 참 드론이라는 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안 알려지지도 않다가, 1호기? 그거 덕분에 좀 알려지다가. 네. 재밌는 거는, 네. 이번 CES에,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장난감 들어온 회사가 참여를 했어. 어, 그래요? 이 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제품을 내놨어요. 하여튼 신기했어요. 저 회사도 저런 데 가는구나. 그거 가지고 계시는 것도 꽤 잘 되잖아요, 그래도. 잘 그러니까 잘 날아다녀요. 네, 잘 날아다니고. 너무 작은 거를 하니까 바람 맞으면 흔들리더라고. 아, 얘가 좀만 크면 저 좀 사고 싶은데. 네, 조금만 더 크면 사세요. 다쳐요. 네. 지금 뭐, 그 탄천에 계속 빠뜨릴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진짜. 하늘에는 이제 드론이 떠다니고, 땅에는 스마트카가 다니고. 아, 아니죠. 우리가 찍으러 가는 조만간 땅에는 나인봇이 돌아다니겠지. 아. 맞아요. 재밌는 회사 공사하셔가지고요, 또. 2월 달에 찍으러 갑니다. 네. 네, 2월 달에 가는데 새로운 일이 생겼고요. 저 웬만한 좀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예, 뭐 큰 얘기는 대부분 한 것 같아요. 아, 참, 이번에 그 좀 관심 있었게 본 것 중에 하나 빼먹었다. 블록. 그 아, 블록. 아, 블록 같이, 블록 같이. 그거 말로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만든 회사가 나왔어.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하는 블록을 사서 꽂으면 되는 그런 게 나왔죠. 시계가 된다는 거죠? 네, 시계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워치가 메인인데, 네, 스마트워치에는 기능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메인만 놓고 나머지는 그냥 부품을 달아서 써라. 뭐 이런 거죠. 아니, 그 시제품 모양을 봤는데, 네. 그 모양이 약간 뭐랄까, 그 엄청 예쁜 걸 원하는 분들한테 당연히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아, 그냥.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장난감스럽거나,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스마트워치인가 보다, 그 정도? 이제 시작이죠. 누군가 시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모듈이 나오다 보니 나중에는 TV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까? TV는 네. 분해 결합이 어려워서.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폰부터 나와. 폰부터 나오고 조금 있다 이제 구글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구글이 이제 곧 내놓으니까 구글부터 스타트를 걸고 이제 그러고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내놔야겠죠. 뭐, 이 얘기 조금 더 하면은요, 말씀하신 김에, 궁금해하신 분들도 좀 있을까봐, 모듈러 스마트워치라고 이름을 짓고요, 얘네는요. 예. 블록스라, 회사 이름도 블록스에요. 예, 블록스 웨어러블. 예. 블록스 웨어러블에서 만들었었고, 카메라, CPU, 어플리케이션들을 조립해서 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요, LED부터 전자잉크,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종류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원형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출시 안 했다는 거. 예, 네, 그렇죠. 6월에 키스타터예요. 그러니까 네, 언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참 키스타터가 이런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참 지금 그 나온 업체 중에 상당수는 네. 실물을 키스타터로 그때부터 하겠다고 나온 업체들이 꽤 있었어요. CES에 나온 업체 중에 그러니까 데모만 한 거지 거의. 의외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CES가 그 기존 업체들의 자랑터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들이 이제 도전하는 곳이 돼가는 것 같아서 좀 그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 업체들이 자꾸 나오고 그 아까 가슴에 붙이는 스마트 패드 붙이는 네네. 거 그거는 이제 인디고고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인디고고. 확실히 뭔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준 다음에 시선을 끌고 나서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면 예 중요한 건 뭐 좋죠 뭐 그런 것들 자꾸 나오면. 그럼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거 이런 쪽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맞아 몇 년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한바탕 스마트워치 가지고 난리 치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쫙 나타날 거고 생존하는 업체들끼리도 누가 메이저네 IoT 되면은 이제 메이저 회사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과연 끝까지 메이저를 할 수 있느냐 애플이랑 과연 그게 걔네들이 끝까지 할 수 있냐 의외로 벨킨이 먹는 거 아니냐. 뭐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치가 있으니까 걔네 그런 것 좀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었던 업체들 커서 막 자리 잡는 거 보면 그리고 영원히 갈 것 같은 회사들 막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아이디바이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좀 끌리는 것 같아요. IoT 시장이 어차피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제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걔네는 단순한 스위치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미 세상은 IoT 쪽,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워치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스텝 고려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겠죠. 이제 아이디어를 잘 내야 돼요. 중국이 이제 네.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럼요.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야 돼. 무서운 선생님이죠. 무서운데. 게다가 공짜로 배송해주고. 뭐 최근에 공짜 배송에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눈을 떠가지고 주문하는 사람이 자꾸 늘고 있어요. 주변에 많아졌어요. 이제 나 물론 나 때문이지만. 맞아요. 샀다는 사람 많아지고. 네. 뭐 샀어요. 얘기하니까 우리 그거 그 엔투. 네. 엔투 열심히 홍보한 덕분에. 네. 그 성우님 주변에도 엔투 성우님 때문에 샀다는 사람 늘지 않아요? 그건 좀 많아졌어요. 예. 네, 많아졌더라고요. 맨날 골라달래. 뭘 골라줘?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그러셔갖고 곤란하게. 그래서 알아서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나오는 거랑 두 개? 네네. 어 지금 나오는 거랑 두 개 중에 골라보고. 엔투하고 템플러스 두 개죠. 예. 그 물어봐야죠. 그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 달릴 것 같아요. 네, 성우님 또 관심 제품도 있으셨어요? 아 어, 일단은 뭐 큰 네. 얘기는 다 해서 뭐 지금 네, 네. 네, 확실하게 뛰는 건 없고. 네. 아 얼마 전에 그 아이폰 1세대 그 발표한 지 8주년 됐어요. 이제 네, 맞아, 맞아. 1월 9일날 이제 8주년이 돼서. 네. 어, 참. 오랜만에 발표 영상을 다시 봤는데 키노트 보셨군요. 네, 다시 키노트를 봤는데 네. 그게 이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만든 스타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그때 고고가 되면서 이 8년 뒤에 이 CES에 나오는 온갖 물건들이 세상에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을 보고 덤빌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1월 9일날. 그 변화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뭔가 하나의 단초가 나오고 나서 그게 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사람들 상상력이 전체적으로 좀 진보한 느낌? 그렇죠. 우리 마라톤에서 그러잖아요. 마라톤이라든지 100m 달리기라든지 분명히 사람들이 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깨는 사람 누군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거에 준할 정도의 신기록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애플 아이폰 아휴 잡스 보고 싶네. 영상 보세요. 어차피 우리 실물을 본 적이 없어. 예.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어, 지금 열심히 우주선을 짓고 있잖아요. 그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우주인이 많았을 거야. 이런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해요. 우주선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 그, 이,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제이 캠퍼스를 만들고 있어요, 애플이. 네. 어, 모양이 딱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어, 맞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그거 다 만들면 뜰 것 같아. 도넛 모양으로. 돌면서 비비 돌면서 위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요. 다 만들어주고 나면 과연 그 애플이 외계 회사가 아닌지, 네. 잡스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외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걸 요즘에 드론으로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담 너머로 드론으로 복선 찍어서 올리는 게 있는데, 그런 영상 가끔 보시면은 되게 신기해요. 아, 저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전보다 많이 막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건물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딴 얘기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 좀 부러워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뭐. 항상 위로 짓잖아요, 위로. 그쵸. 그냥 땅땡이가 없으니까. 네. 정도로 둥그렇게 만들 수 있는 땅땡이가. 네. 아유, 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미국에서 한 시간 거리는 그냥 동네인데. 저희 조금 전에도 판교 테크노빌리 갔다 왔거든요. 아, 예. 워낙에 잘 만들긴 했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아,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들리는 히어로가 이제 네. 5회 때 왔는데, 네네. 어, 오늘 이제 게스트가 있기로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그 네. 여성분을 한번 제가 초빙을 했는데, 네, 갑자기 열어가지고, 예, 네, 제가 갑자기 여는 바람에 화장도 못 하고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어. 다음 단계로. 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로 하고, 어, 그, 블로거, 그, 이학준 씨라고. 네. 네. 블로거님께서, 어, 하루 날 잡아서 참여를 하시겠다고. 아, 정말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한번 아. 참여를 해보자. 그래서, 어, 그분도 한번 날 잡아서. 참여를 네. 해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혹시 공부해서 와야겠는데? 어, 그분은 약간 전문가스럽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물어볼 거 잔뜩 갖고 와야겠다, 경청하면서. 네, 앞으로도 이게, 요, 방송에 참여하는 거는 집에서, 자기 집에서 행아웃으로 물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네, 얼굴 공개 안 하셔도 돼요. 네, 얼굴 공개 저희가 안 해드려요. 왜냐면 저희도 목소리 만나기 때문에, 어, 얼굴 공개 원하시면은 저희 그 네. 페북 사진만 올려드릴 거고요. 그냥 뭐 부담 없이 와서 자기가 관심 있었던 거, 일주일 동안 관심 있었던 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시다라면은 저희 라디오듯이 저희 사연 소개도 좀 해볼 생각이니까요. 아,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이런 것 좀 웃겼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 예로 다 그거 있었어요. 한참 2년 전이었던가요? 아이폰 사시고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본 게 뭐였었냐면은, 진동. 아, 진동 어떻게 알고? 진동 버튼이 없잖아요, 그거. 아, 그렇죠, 그렇죠. 화면에 없으니까. 화면 없으니까 진동을 어떻게 바꿔야지 모르겠다고. 아, 그 위에 있는 키는 뭔지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소개해드리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거는 되게 프리하고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들을 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방송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다른 소식으로 예, 만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